종일 하늘에 구멍난 듯이 난 하루를 다 구멍낸 채로 창 밖을 바라봐 냄새와 소리는 완벽하게 지금 어딘지 있게 해. 네가 좋아했던 비가 내려오는 밤 자꾸 싫대는데 나는 막무가 내 옆집이 있어 순간도 언젠가 있었는데